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러시아의 각계 인사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세 즈음에서 러시아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들에서 진행된 경축 모임, 업적 토론회, 강연회, 연안 모임, 도서 전시회, 좌담회, 영화 감상회들에서 연방공산당 연회변강위원회 비서, 블라고 위에신스크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 온 세계의 자조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김일성 동지는 전 인류가 공인하는 희세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그이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 자조화 위협수행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하여 진보적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